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일반인이 출연하는 이 리얼리티 연예 예능 프로그램 요즘에 정말 많이 방송이 되고 있죠. 뭐 채널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만큼 인기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사람들이 일반인의 이 연애 이야기를 왜 보는 걸까요? 또 젊은 세대는 이걸 보면서 무엇에 공감을 하고 또 무엇을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주간 똑똑똑에서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집에서 이 화분 하나 정도는 키우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집에서 식물을 좀 키워볼까 하는 관심들이 더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음악인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 식물을 많이 키우면서 대중들에게 재미있는 조언까지 건네온 작가 이미랑 씨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의 책과 식물 이야기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월 28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주간 똑똑똑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사회 현상과 트렌드에 대해서 요즘 청년 세대 여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가놀래 이진송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요즘 일반인 연예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방송이 되고 인기도 정말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또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활동가는 요즘에는 뭐 보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네, 저는 좀 연애 프로그램 유행 초반에는 하트 시그널, 좀 대표 주작격인 하트 시그널을 되게 재미있게 봤었고, 최근에는 이제 나는 솔로나 환승연애 같은 프로그램들을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환승연애가 마지막 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늘입니까? 네네, 두근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또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남의 연애나 메리퀴어처럼 이제 연애 프로그램 중에서도 좀 퀴어들의 이야기에 집중한 좀 그런 색다른 프로그램 도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대부분의 이제 대화 주제가 대부분 이제 다 연애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이게 대화에 많이 나옵니까? 네, 네. 이제 누구랑 누가 잘 되고 있다. 나는 누구파다. 이런 이야기들. 누가 괜찮지 않냐. 네,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대부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좀 이게 세대가 아무래도 미다 보니까 짝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네. 근데 이거 한번 역사를 뭐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나요? 네. 어떤 게 있었죠? 그 짝 이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라고. 아유, 기억하죠. 아, 이것도 원조인가요? 네. 스튜디오에서 이제 선남선녀가 나와서 서로 화살표를 주고받던 거를. 그렇죠. 사랑의 짝대기. 네. 제가 되게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아,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게 정말 제일 오래된 거군요. 네. 이제 짝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그런 식으로 좀 인기가 많았었고. 네. 최근과 좀 달라진 양상 같은 거를 보면요. 예전에는 사랑을 찾아 나온 출연자들이 이제 서로 마음에 들면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스튜디오처럼 이제 호감을 표현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는 게 기본 구성이었는데요. 네. 공중파 등에서는 여전히 좀 현실적인 차원에 이제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그렇죠. 보통 20대 후반 정도의 출연자들이 많은 현실이고요. 케이블이나 종편, OTT 자체 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요 시청 연령층이나 플랫폼 이용자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라던가 좀 외형이 좀 아름다운 사람들 SNS를 통해서 섭외를 해서 찾아서 사진 보고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출연보다 신청보다 약간 섭외를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방송에서의 어떤 설레는 그림 이런 그림을 좀 연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채널이 예. 워낙 다양하고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만의 특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정을 넣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이 환승연애처럼 최근 트렌드는 아무래도 깨지고 붙는 커플이라는 의미에서의 깨붙 커플 이런 거를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위기에 있거나 네. 혹은 헤어진 후에 커플들이 다시 만나는 서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말씀하신 환승연애 같은 경우에는 헤어졌던 커플들이 여러 커플들이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살면서 뭐 재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예. 프로그램이라서 설정이 처음 공개됐을 때 되게 자극적이고 그러네요. 아, 이건 예. 약간 재혼하신 분들, 이혼하신 부부들 뭐 그런 프로그램도 예. 사실 있잖아요.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도 예. 이혼한 부부들이 다시 네. 만나는 그런 구성으로 좀 인기를 끌었고 이제 또 체인지 데이지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헤어질 위기에 있는 커플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데이트를 하거든요. 파트너를. 예. 그러면서 이제 재결합을 할 것인지 다시 만날 것인지 이런 관계를 돌아보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컨셉이 좀 특이한 걸로는 최근에 이제 곧 시작하는데 반려동물이 나의 데이트 상대를 골라주는 동물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네. 가는 겁니까? 같이 나와요. 반려동물들하고 같이 나와서 반려동물이 네. 골라주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내가 설정한 비밀 하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은 허용되는 그런 비밀 남녀 같은 프로그램도 그러면 그건 있고요.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비밀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 거짓말만은 허용이 되는 그런 약간 추리 거짓말. 게임의 형식을 도입한 러브캐처 같은 것도 이제 추리 형식을 도입을 했고 네. 공중파나 이런 종편 케이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코멘트를 하면서 그렇죠. 같이 보면서 하트 시그널이 이제 그런 네 그런 걸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좀 보편화가 됐는데 예. 시청자들의 감상이나 평가를 좀 대리해주는 역할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관찰 예능 형태가 이런 일반인 연애 리얼리티에도 적용이 되는 게 최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형식이 지금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잘 따라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왜 인기인지를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이게 일반인이기 때문에 연기는 아닐 것이다. 좀 날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지 않는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날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실하고 보면은 앞서 OTT 쪽에는 섭외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모 같은 게 현실적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한 두 부분 정도를 두 분께서 좀 짚어봐 주시죠. 일단은 날 것이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좀 가공이 되지 않았고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네. 동시에 요즘에 이제 미디어 등에서 많이 추구하는 어떤 자연스러움, 꾸미지 않은 거 그리고 연기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수요와도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그러네요. 해요. 예, 아무래도 연애라는 게 굉장히 좀 내밀한 감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연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었던 측면이 좀 있죠. 연예인들이 그런 영화라던가 뭐 네. 이런 거 하는 관찰 예능도 네네, 사실은 그런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것도 연기죠? 결국에는 뭐. 예, 이제 그 대본이 있다는 말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실망을 하고 했던 것들도 대본이 네, 있다. 이게 구성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꽁냥거리고 설렘을 주고받고 한 거는 진짜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이 있다거나 거기에 나온 출연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거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좀 소동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측면들 중에 하나는 일단 출연자의 사적인 감정이나 사생활, 사연, 또 어떨 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너무 재미를 위해서 좀 소비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이 자연스러움, 날 것, 그 진짜이 그리고 살면서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혹은 알 것 같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공감하고 몰입하고 왜냐하면 저건 진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날 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현실적이다라는 표현은 방송을 제작하는 측면에서도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건 방송이니까 너무 현실적이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너무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비혼 권장 프로그램이다 이런 농담을 듣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출연진을 좀 아름답게 연출하거나 편집을 거쳐서 그렇죠. 이렇게 좀 미화를 하거나 뭐 하는 것들은 사실은 모든 방송에서 좀 필요하긴 한데 그쵸. 또 한편으로 저는 연애라는 건 원래 좀 판타지적인 면이 있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지 않나. 현실적인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판타지로 좀 가공된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수요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각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라는 건 판타지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역시 좀 두 네.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사실은 좀 연애 자체가 굉장히 사적으로 여겨져 왔던 어떤 사회의 역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좀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일반인 데이트 예능 외에도 요즘에는 뭐 연애의 참견이나 아니면 다시 이제 방영하고 있는 마녀사냥 처럼 이제 연애 상담 프로그램 역시 좀 유행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좀 공적인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연애의 민낯이나 좀 부끄럽고 좀 보는 사람이 민망하기까지 한 이제 정말 내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면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0, 30대 여성으로서 이제 두 분은 그 출연자들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이런 걸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건지, 공감하기 또 어려운 부분은 없는 건지, 네. 예, 어떠세요, 두 분? 아무래도 출연자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또 매 기수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해서 출연자의 어떤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우리가 그냥 좀 연령대가 비슷하다라는 것만으로는 묻거나 제가 거기에 공감할 수 있다 없다 하기엔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다층적이고 서로 다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 촬영을 위해서 상황을 좀 몰아보다 가다 보니까 출연자들의 감정이 다소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극단적이다. 네, 한 4박 5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네. 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막 오전 오후 막 커플들이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감정의 소용돌이를 많이 경험하고 힘든 것 같아요. 네, 본인들도 인터뷰하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방송이 그런 면을 또 잘 편집해서 내보내잖아요. 드라마틱한 그렇죠. 부분. 이 사람이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초연하게 있는 사람은 분량이 잘려나가고 그렇죠. 막 이렇게 요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토리라인이 나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약간 좀 성격이 덤덤한 편인데 보면서 저렇게까지 할 때가 조금 있어요. 저렇게까지. 네, 그런 저렇게까지 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인간 관계나 감정이라는 게라고 하면서 좀 오히려 배울 때도 있고 또 이런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게 자존심을 세우다가. 사과할 기회를 놓치거나 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기회를 많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와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관계 전반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구나. 그렇죠. 연애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 관계에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자존심을 세워야 할 때 그리고 내가 좀 그런 거를 내려놔야 할 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간접 체험하는 면도 있어서 그럴 때는 좀 공감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다들 조금 최악인 면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러다 보면은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아 우리 사회 이혼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힘들게 만드는구나라는 측면을 좀 그렇죠. 보고 같이 좀 공감하는 있고.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사실 요즘에는 또 연애 프로그램에 좀 출연진들의 나이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이제 저는 또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건 제가 20대 초반 인데 저랑 동갑인 이제 출연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극이 되십니까? 아니요, 자극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좀 놀라운 네, 좀 감정들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좀 같은 20, 30대라고 해서 공감을 하기에는 제가 느끼는 건 사실 대부분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좀 다르다. 감각 네,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라는 감각이 많이 드는데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교에 다니거나 혹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되게 잘생기고 예쁜 너무 사람들. 조건이 좋다는 네,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건 그렇게 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나와 흡사하거나 나를 투영할 만한 장치가 많다면 사실 재미있기보다는 진소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최악인 모습에 나 역시 같이 부끄러워지는 힘들어지겠죠. 네, 네, 네. 근데 사실 가끔 친구들한테 이제 환승연애를 제가 네. 재밌게 보는 걸 설명하면 하면서 온갖 사회의 정상성을 모두 모아서 압축해놓은 느낌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는 하는데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이 좀 거리를 두고 구경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정상성. 이건 이런 여자는 뭐 이렇고 남자는 네, 이렇고 네, 그거를 네. 압축해놓은 것 같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남성상, 어떤 여성상이 인기인지가 어떤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두 분이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보편적 호감형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성의 경우에는 좀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리액션을 그래요? 되게 잘해주고 잘 웃고 그리고 좀 애교가 많고 이러면은 이제 패널들의 어떤 반응도 그렇고 출연자들 간의 네. 관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인기가 좀 예, 많은 유형이고 최근에는 이제 여자라고 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할 필요가 없다. 나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쟁취하겠다라는 식으로 내가 좋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소위 말해서 좀 약간 진취적으로 직진하는 이런 여자 출연자들의 직진요? 모습이 예, 많이 네. 등장을 하면서 좀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런 연애 프로그램이 서로 짝을 찾으러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남자들한테 선택권이 있거든요. 작년에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넷플릭스 솔로 지옥 같은 프로그램도 보면은 그렇죠. 작년 올해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도 최종 선택에서 남자가 선택을 하면 여자는 그 손을 잡느냐 마느냐로 최종 선택이 그렇죠. 결정이 나지 네. 자기를 선택하자는 남자에게는 여자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포맷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좀 다정하고 아무래도 좀 비폭력적인 사람들. 예전에는 조금 더 모르겠어요. 뭐 마초라던가 아니면은 예. 진짜 뭐 한 여자만 보는 뭐 이런 캐릭터를 조금 더 좋아했다면. 많이 예, 쳐줬다면은 요즘에는 좀 다정하고 비폭력적이고 그리고 배려를 좀 잘하고 말을 좀 비속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잘하고 다정하게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인기가 그러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아무래도 환승연애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오늘 환승연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나요? 너무 일관되게 그쪽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오늘이니까요. 네, 제가 너무 마지막 날이라서 저희가 봐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보다 보면 누군가에게 너무 올인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진송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좀 그런 지고지순한 한 사람만 바라보는 이제 순정남 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제 연애 프로그램답게 여러 출연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여러 사람과 가볍게 계속 만나보거나 이제 서로서로 데이트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좀 연애 프로그램의 덕목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이 좀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와 이제 사귀지 않고 계속 데이트를 여러 사람과 하는 것이 어렵죠. 네네. 몇 명 계시긴 하지만 그렇죠. 어렵죠. 네, 좀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네. 연애 프로그램만의 좀 특수성이나 내지 재미 포인트로 좀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댓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8308번님 어쨌든 한 프로가 인기를 끌면 같은 요 방송이 너무 많이 맞아요. 생기고 경쟁을 해서 더 자극적인 걸 내보내고 취지와 그래서 본래 취지와 좀 어긋나고 변질되는 게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서 청소년들도 온라인으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인데 잘못된 인식은 좀 안 심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도 비판적인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같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연출 방식이라든지 네. 앞서 섭외가 된다 그러니까 섭외의 기준이라든가 출연진을 그리고 뭐 이렇게 관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방송이 나갈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이제 뭐 SNS를 좀 이렇게 잠정 더 이상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부분은 없는지? 아무래도 이런 일반인 연애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사회 연애 규범이라든가 아까 말씀해주신 정상성이라든가 이성의 중심 그리고 성별에 따른 데이트 각본, 성 각본, 성 역할 같은 거를 강화하고 유포하는 역할을 아무래도 강하게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 지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적이었던 그림 중에 하나가 남자들을 이렇게 막 운동하고 그리고 여자들을 귀엽나요? 위해서는 예, 그 화장하는 공간이 되게 화려하게 따로 마련이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외국의 투아시라는 프로그램을 그 약간 패러디해서 만든 건데 거기서 보면 항상 여자들은 꾸미고 있고 남자들은 굉장히 운동을 하고 이런 그 육체적 매력을 발산하고 이런 것들이 그 프로그램의 약간 정체성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너무 좀 고정관념이군요. 네. 어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유포를 하고 또 패널들의 코멘트 같은 걸 통해서 좀 괜찮은 사람 어딘가 좀 어색하고 이상한 사람, 덜 매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좀 평가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사람들 어떤 다양성이나 관계의 온도 같은 것들이 좀 쓸려가는 측면이 있고요. 여자 출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일관적으로 좀 저체중에 여성적으로 꾸민 외모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것이 룰이 있죠. 예. 선정 기준이나 그렇죠. 뭐 사실은 예, 아까 얘기했던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외모 다양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아마 악플 같은 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지원을 꺼리는 문제도 되게 크다고 봐요. 악플. 예, 아무래도 훨씬 더 외모에 대한 평가가 여자 출연자들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막 그 평가를 하는군요. 그렇죠. 댓글 같은 걸로도 굉장히 좀 얼굴 평가라던가 뭐 살이나 빼고 나오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거기 나오는 여자 출연자들은 이미 거의 다 저체중이고 조금만 그런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이 보이면 되게 튀게 되는 그리고 패널들도 약간 그 사람이 튄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렇군요.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요. 아직도 남자는 조건, 여자는 외모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아까 유경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생이라면은 소위 좀 4년제 대학 명문대 출신이라든가 정상성을 꽉꽉 채웠던 네, 이제 소위 이제 직업이라면 좀 화이트 칼라, 뭐 고소득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된다던가 그렇고요. 또 비장애인이고 당연히 대부분 수도권 거주자들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진 관리 문제에서는 재미를 위한 편집과 연출에서 이제 출연진 보호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출연 솔로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남자 출연자를 제재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시청률을 위해서 소위 이제 말하는 빌런 만들기 이런 것도 좀 심한 편이고요. 최근에는 일반인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에 유명세와 동시에 악플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어서 제작진 차원에서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의 데이팅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출연 후에 유명해졌던 일반 출연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연예인들도 네. 그렇게 힘들면 또 막 죽음을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주의해야 될 대목인 것 같고. 맞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최혜경 활동가께서는. 네. 당연히 아무래도 헤테로 독점 연애를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의 유행으로서 이성애나 정상성을 강화하는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하트 시그널 3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방영된 이제 시즌 3에서는 차량 내 촬영 장면이 이제 총 41번이었는데 그중에 여성이 운전석에 앉은 장면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시즌3에는 게다가 굉장히 대기업의 차량 정비사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이 운전석에 앉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 출연자가 비싼 승용차를 협찬받을 때 여성 출연자에게는 굉장히 좀 고가의 이제 드라이기 많이 협찬되는 이제 미용도구 많이 협찬되는 아까 얘기랑 비슷하네요. 네, 장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그리고 남성 출연자에게만 승용차가 협찬될 때 대부분 역과 멀리 떨어진 숙소, 이제 단독주택 숙소를 사용하는 연애 프로그램 특성상 네. 이제 여자 출연자들은 스스로 외출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제 남자 출연자들에게 이제 카풀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남자 출연자가 아니라면 어딘가에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굉장히 좀 고정관념이 실현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굉장히 악플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이나 이제 인신공격 같은 것들이 계속되면서 좀 어떤 이 프로그램 차원에서 경고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런 인신공격들이 이어질 경우에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경고는 하나 사실 당부와 경고 외에 실질적인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 뭐 메리큐어 얘기 잠시 해주셨는데 네, 이제 좀 네. 다양성을 위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조금씩 달라지면 더 차별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 말씀씩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짧게. 네. 남해연애는 성소수자 남성들이 출연할 때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예. 이런 새로운 시도만큼이나 그런 시도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 역시 다양성을 좀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하고 좀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처럼 재밌게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동시에 연애 프로그램의 유행이 좀 시사하거나 전달하는 바 역시 좀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간 똑똑똑 일반인 연애 프로그램의 경향과 인기 요인 또 비판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볼 부분은 없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최혜경 활동가 개가놀래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2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시각 11시 31분 향해 가고 있네요. 자, 금요일에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한 가지만 전문가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오늘 모신 분은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10년 넘게 활동한 음악인인데 음악 팬 못지않게 또 많은 분이 식물을 키우다가 고민이 생기면 이분의 팬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음악인으로서 또 가드너로서 꾸준히 말하고 글을 써온 디어 클라우드의 베이시스트 이미랑 씨 오늘 모셨습니다. 최근에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대한 에세이로 또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계시거든요. 책과 글에 관한 이야기, 식물 얘기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이미랑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로서는 보니까 식물에 관한 얘기를 꽤 많이. 네, 맞아요. 식물에 써오셨어요. 관한 얘기를 두 권을 썼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는 불안? 네. 그러니까 일단 큰 주제는 불안인데 불안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라는 책인데.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그 20대 때 불안함과 30대 때 불안함이 굉장히 달랐는데 그렇군요. 불안이 제가 인생에서 제일 길게 제일 꾸준하게 해온 일이더라고요. 제일 꾸준하게 느낀 감정. 지금 모든 분들이 나도 그런데? 그러실 수 이렇게 생각하실 있어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게 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할 때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면 아무 일도 못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저도 저만의 방식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어요. 왜 삶의 그 순간순간의 불안과 함께 오셨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저는 이게 되게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기도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멀미 베이비였어요. 차를 못 타. 어디 가는 게 불안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동에 대한 불안이 늘 있었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그 정말 어린 시간부터 차를 탈 일만 있으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약간 불안이 되고 이러면서 좀 그 제 인생 전체를 좀 주무르는 어떤 관통하는. 존재가. 사실 음악인이라는 것 자체도 좀 불안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내 음악이 정말 잘 될까? 모두가 들어줄까?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생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음악인들한테는 또 다른 불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창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정말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스포츠맨 같은 사람들이 창작을 많이 하진 않아요. 아니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비교적 좀 비율이 좀 그렇긴 한데 음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지금 불안이랑 하시는 일도. 네, 좀 많이 맞닿아 있는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감정을 그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남다르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네요.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불안이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불안이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었어요.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에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안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이 불안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뭔가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기 직전에도 나는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느끼는 불안을 이거는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자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통해서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아, 그런 의미군요. 네,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사실 뭐 어떤 곡을 작곡하시는 그 순간도 불안하실 텐데. 맞아요. 끝나고 나면 또 그것이 또 다른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니까. 그쵸, 그쵸. 알 수는 없지만 어디로 갈지는. 네. 근데 어딘가로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게 불안함이고 사실 저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의외시네요. 그냥 이파리 닦고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그럴 때는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긴 하지만 어디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불안함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예민하게 보고 예민하게 듣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소화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불안도 딴 사람보다 사실은 더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럴 수 있겠죠. 평온은 정말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온과 불안이란 두 개의 감정에서 네. 평온은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네요. 네. 저한테는 그래요. 아니, 근데 굉장히 무섭고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평안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정말 네. 저는 부러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멘탈이 네. 너무너무 강력하셔서. 스포츠맨 같은 멘탈? 아,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이 네.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를 네. 봄으로써 네. 일단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네네. 자세를 말해주시는 책이 아까 불안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네. 데려다 주리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불안해서 그러면 이제 식물을 키우신 것도 사실 불안과 약간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은 해보게 돼요. 네. 너무너무 맞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 그 제가 제일 큰 살면서 제일 큰 슬럼프에 맞닥뜨렸을 때 식물을 진짜 많이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 제일 큰 슬럼프라고 하면 뭐 이렇게 계속 음악적으로 네, 뭐. 음악적으로 계속 곡을 쓰고 무너뜨리고 쓰고 무너뜨리고 아. 근데 뭔가 어디로 가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람도 싫고 뭔가 음악이나 맞아. 영화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그것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희한하게 막 저기 방구석에서 죽어가고 있는 화분이 있는데 예. 쟤는 내가 어떻게 좀 살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아니 본인을 지금 살려야 되는데 왜 식물을 살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돕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게 나를 살릴 수 있더라고요. 저는 저도 그때 되게 신기한 기분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가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되려면. 근데 식물이랑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단계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정성을 쏟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번식을 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자라는지 이런 거를 막 논문 같은 걸 막 찾아보면서 어머나 그때 약간 그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동아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식물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식물 지금 저희 집에서 굉장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 그때 죽어갔던 아이들. 어떤 네. 종입니까? 걔는 인도 고무나무 종이에요. 아. 네. 불안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네. 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남을 도움으로써 다른 걸 도움으로써 네.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그쵸. 이해는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안 좋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감정에 좀 절여진다고 하죠. 네. 그래서 다른 걸 잘 못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 좋은 감정을 딱딱 끊어낼 힘을 좀 나 혼자 갖기가 어려울 때는 뭔가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사람은 그렇게 하려면 또 그 안에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쵸. 정성도 들여야 네, 되고 맞아요. 그게 좀 기니까 네. 지금 나는 좀 급한데 네. 그럴 때는 가까이 있는 네. 식물. 근데 다행히 그때 저한테 식물이 뿅 하고 나타나준 게 너무너무 다행이었는데 아직도 저는 그래서 그 불안을 뭔가 퇴치하기 위해서 네. 식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네. 제가 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 뭔가 중요한 일 앞두고 좀 많이 불안한 날에는 밤에 흙을 그냥 맨손으로 흙을 이렇게 만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만의 테라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누구나 사실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꼭 뭐 네. 가드닝의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나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뭐 뮤지컬 감독님 인터뷰를 했었을 때 그 공연 바로 전에 전날은 자기가 밤에 그 밭에 그 집 앞에 있는 그 풀을 뽑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왜 풀을 뽑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흙의 냄새라든가 네. 그 촉감이라든가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아마 더 편안하게 좀 만들어주는 부분이 네네.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많이 엉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좀 많이 엉킬 때 이렇게 뭔가 건강하고 단순하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딱딱딱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일들을 하면 좀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렇게 원칙대로 자연은 이렇게 잘 자라는데. 맞습니다. 난들 안 되겠나.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 다른 사람보다 그 동물 식물을 참 좋아한다고 소개하신 걸 본 적이 있어서. 네네. 지금도 그러십니까? 네. 저는 그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저는 그래서 식물이랑 동물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식물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오고 그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순서가 정해져 있네요. 정확하게. 네, 네. 자, 이 어떤 세 가지의 순위를 지금 그러면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좀 편하세요? 아무래도 이게 그 말이 통하는 사람. 네,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결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네. 제일 소중합니다. 네. 아, 인생이 이렇게 좀 순위를 다 느끼고,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자기가 네. 느끼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계신데, 글쓰기는 어떠십니까? 글쓰기는 어떤 순간인가요? 글쓰기도 음악 만드는 거랑 조금 비슷한데요. 제가 저를 계속 들여다보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이 정도 자리에 있구나 이런 거를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예. 네. 사실 이거 둘 다가 창작이군요. 생각해보니까. 네. 글쓰기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쉽지 않을 때는 때로는 잠깐 나와서 네. 다른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소중한 사람 가운데 어머니를 빼놓을 수 없다. 책에 맞아요. 이제 어머님의 네. 성함을 네. 보통은 그냥 어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책에 쓸 때도 내 어머니, 내 엄마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런 분들 많죠. 이숙희 씨 네. 이렇게 써놓으신 게 네.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네. 어떤 엄마셨는지 어떻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된 건지 일단 그 어머니를 이숙희 씨로 표현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 안에 그냥 뭔가 우리 엄마를 가둬두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숙희 씨라고 이렇게 풀어서 책에 어머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네. 근데 되게 엉뚱한 분이세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자식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그냥 놔두되 뭔가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식의 저는 굉장히 훌륭한 교육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정말 요리를 못하세요. 근데 본인도 알고 계시고 네. 요리에 관심도 없으세요. 네. 뭐 이를테면 갑자기 그냥 물에 데친 무가 식탁에 올라온다든지 소금간 이런 거 없는 막 이런 식인데 네. 하루는 엄마가 그 명이나물을 어디서 많이 따왔다고 요즘에 아주 뭐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근데 그 요리를 정말 안 하시는 분이 명이나물을 따오셨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엄마가 주시는 반찬 안 받아오거든요. 해다 드리는 건 아닙니까? 거꾸로? 네, 해다 드리지도 않고 네. 우리는 아웃소싱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중요한 날은 다 외식하고 그러는데 네. 이거 명이나물은 좀 가져가 봐 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거의 백종원이 만들었다고 보면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 비법 간장 같은 거를 사용하셨다면서. 이야, 그러면 뭐 맛있었겠는데요, 그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맛있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방송이니까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야, 어머니가 재밌으신 분이시네요. 네, 굉장히 엉뚱한 매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네. 네. 두 분이 다른가요? 저랑 엄마랑. 네. 네, 전 완전 다른데. 저는 조금 네. 내향적인 인간인 거에 반해서 엄마는 굉장히 외향적이시고. 네. 그러면 네. 어머님이 때로는 나를 이해 못할 때도 있었을 것 같고, 잘할 때. 힘들게 하는, 왜냐면 반대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방식이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일단 친구를 되게 쉽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 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네. 받아들이.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네. 두 분 사이에 인상적인 일들이 네. 있었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까 뭐 이렇게 간장을 뭐 이거는 거의 백종원 씨가 만든 거야라고 하면서 주신다든지 네. 아니면 뭐 제가 엄마랑 여행을 굉장히 자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따로 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따로 살다 보면 좀 사이가 느슨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느슨해질 때마다 여행 가자고 꼭 너 혹시 다음 달에 3일 정도 빌리는 날이 없니?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렇군요. 근데 엄마랑 어디 여행을 가면 뭐 어디 유럽 같은 데 여행을 가도 거기서 또 친구를 만드세요. 말도 안 통하는데. 와, 대단한 능력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늘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죠. 네. 네. 뜨개질로 늘 그렇게 친구를 만드시더라고요. 뜨개질로? 네. 그 말이 사실 필요가 없네요. 그런가 봐요. 네, 그 기차 같은 데서 이렇게 뜨개질을 열심히 하고 계시면 근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근데 굉장히 빨리 뜨는 걸로 또 유명하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와. 그 저분 한번 봐봐. 저분 지금 굉장히 빨리 뜨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바로 모양이 뭔가 완성이 되고 네. 조금만 지나면. 네. 재밌네요. 네. 어머님과의 그 성장 과정도 분명히 또 영향을 네. 네, 이랑 씨에게 또 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그 저는 이제 글도 받고 팟캐스트 네. 또 유튜브 이런 네. 데서도 지금 식물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네.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답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하다가 아까 논문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네. 되셨는지 잠시 얘기를 들었지만 계속 그걸 이어가시게 된 건가요? 네. 이게 그 제가 원래 하나에 꽂히면 좀 깊게 들어가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긴 해서 근데 뭐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식물 컨퍼런스 이런 데 이제 발제자로 참여를 했어요. 진짜요? 네. 와. 근데 이제 저를 소개하시면서 학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식물을 잘 아는 그 일반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네.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되게 기분이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좀 어떤 기준에서는 제가 뭐 학위가 없으니까 전문가라기보다는 작가인 거고요. 그런데 그렇죠. 좀 깊게 파고드는 기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야, 그러면 어떤 고민들이 가장 많던가요? 이렇게 고민 받아주시면서 얘기해 주실 때. 네, 좀 그만 죽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런 분들이. 진짜 이건 공감하네요. 네. 그만 아무래도, 죽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정말. 그 네.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야가 뭘까요? 혹시 아실 것 같으세요? 초보자들이? 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러니까 죽이고 있는 거겠죠? 이게 초보자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분야가 바로 물주기인데요. 이게 물을 뭐 화원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물주면 알아서 잘 삽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꼭 물어보고는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왜요?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식물이 어떤 화분에 담겨서 조도가 어느 정도인 환경에서 통풍이 어느 정도고 흙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물 주는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정해준 대로 그렇게 네. 되는 게 식물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네네, 식물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도 더 굉장히 다르다.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화원에서 알려준 대로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잘못하면 서서히 익사시키는 경우들이 제일 예.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흙을 보고 물을 주시라. 그러면서 이제 흙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흙을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또 흙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긴 이야기군요. 네, 짧게 들어가자면 거의 대부분의 그 실내 식물들은 겉흙이 적당히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겉흙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주라고 했으니까 지금 계속 주면 되겠다. 거, 예. 네. 그러면 이제 익사하게 되는 거죠, 식물이.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본인은 혹시 네. 이렇게 죽이신 일은 없는지. 저는 아직도 정말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죽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제가 네. 많이 죽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저는 약간 실험하는 걸 좋아해서요. 이 같은 개체가 어떤 흙에서 가장 잘 자라는지에 대한 실험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네네네. 흙의 세계가 또 굉장히 넓어서 막 수십 수백 가지 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정도의 환경에서 이 식물이 버티는지에 대해서 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거의 과학자 수준이신데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야, 정말 한 가지 문제를 아주 끝까지 그리고 다양하게 접근해서 해결해 보려는 그 집요함이 있으시군요. 네. 지금 집에 그럼 화분이 몇 개 정도? 제가 숫자를 세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만약에 우리 집에 화분이 156개가 있다 하면 왠지 너무 무서워서 그만 데려오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숫자는 세지 않는데 일단 100개는 당연히 훨씬 100개? 넘는 것 같고요. 100개? 물 줄 게 엄청 많네요. 매일매일 물을 주고 되죠. 있습니다. 네. 근데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프리랜서니까 뭐 한 40분 정도 작업을 하고 20분 정도는 식물 한두 개 보고 또 40분 정도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디 못 가시겠네요? 어디 아주 열심히 갑니다. 이게 평소에 건강하게 식물들을 돌봐 놓으면 뭐 저는 한 열흘 정도까지는 집을 비워도 얘네가 괜찮아요? 잘 살아날 수 있게 네,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식물을 키우시는 분을 뵌 적이 있는데 네. 그 방 집에 문을 여니까 굉장히 습도가 그분이 키우시는 식물이 네. 습도가 높아서 필요한 건지 습도가 높은 그런 네. 집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열대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네. 분인가 봐요. 네. 바로 아시는군요. 집안 환경이 아무래도 그거에 네. 맞춰지게 그쵸.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열대 식물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실은 일단 열대 식물 존으로 두고 좀 거실은. 습도를 높여가지고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옷방은 습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신에 옷방에 창문 앞에 굉장히 그 해가 많이 필요한 식물들 뭐 선인장류라든지 다육식물류라든지 네. 이런 식물들 많이 갖다 놓고 또 키우고 있고요. 아, 걔네들 햇빛이 많이 필요하군요. 네. 다육식물들이 햇빛이 많이 없으면 좀 이렇게 얼기설기 웃자란다고 하거든요. 키만 계속 커지는. 근데 제가 식물을 잘 모를 때는 그 웃자라는 걸 보고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키가 너무 많이 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웃자라는 거거든요. 얘네가 해를 찾아서 자꾸 키만 키우는 거죠. 그렇군요. 네, 더 올라가면 해가 더 많은 곳이 있을 거야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키만 키우는 거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정말로 광을 제일 좋아하고 통풍이 제일 많이 필요한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테라스에서 그러니까 아예 바깥 테라스에서. 공간에서 키우고 있어요. 네. 야,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 식물은 아무래도 조금은 너무 정적이어서 네.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 네. 아까 이제 첫 번째가 식물이고 두 번째가 동물이고, 네. 이렇게. 네. 동물은 그래서 동적이라서 더 많은 분들이 좀 그쵸. 키우시는 면이고, 좋아하는 그 리액션이라고 그럴까요? 네. 반응을 해주니까. 네. 어떻습니까? 식물에도 그런 면을 느끼시나요? 저는 식물이 진짜 너무너무 역동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정말로 느낀 순간이 있는데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책에도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가봤더니 정말로 그 1g의 수분이 이파리 끝에 더 닿아서 무게중심이 확 흐트러져서 식물이 확 넘어져가지고 화분이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막 정적인 존재 이렇게만 생각할 전혀 건 아니지 없는. 않나. 네. 변화가 정말 많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요. 예. 그리고 막 해에 따라서 이파리가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주 아주 미세하게 나눠서 보자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나눠서 보실 일이 많이 없으시기도 할 거고요. 네. 네. 집에 있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네. 많지 않다 보면 그걸 네네네. 놓칠 때가 많은 거죠. 네. 짧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시간이. 예. 네. 가장 지금 식물 중에서도 네. 힘들어할 뭐랄까 내 마음이 가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너무 좋아하기만 하는 어떤 나쁜 감정 없이 좋아하기만 하는 식물은 몬스테라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알아서 잘 자라는 열대 식물이어가지고 좋아하는데 예. 좀 얘는 정말 애증이다 싶은 식물이 있어요. 이게 유칼립투스라고 혹시 예. 들어보신 적 들어봤죠. 있어요? 네, 코알라의 먹이로도 유명한 이파리. 그리고 뭐 꽃집에 가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칼립투스? 소재로도 많이 네, 사용되죠. 많이 쓰는. 네, 근데 이제 그 너무 예뻐요. 이파리도 너무 예쁘고 향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해서 계속 키우는데 사실 호주가 기후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건조하고 겨울에 그렇게 많이 춥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따뜻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겨울 나기가 힘든 거예요. 아. 근데 굉장히 속성수라서 뭐 한 3월쯤에 유칼립투스 데려오면 전 테라스에서 물 많이 주고 영양 많이 주고 키우기 때문에 이제 11월쯤에는 막 엄청 많이 자라있거든요. 근데 제일 예쁠 때 이제 한국의 겨울을 보내지 못해서 죽는 유칼립투스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래서 걔네가 가장 애증의 식물 아닌가. 아, 너무 좋아하지만 네. 겨울이 너무 힘든. 네. 아, 한국 기후랑 안 맞는데도 안 맞는.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내려오나.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지금 2095번님께서 새싹이 올라올 때 그 감동 이런 거는 아마 느껴본 사람만 알 겁니다. 맞아요. 예, 라고 이미랑 작가님을 지지하시면서 그런. 동감입니다, 2095님. 다른 윤보라님께서도 지금 이미랑 작가님 너무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숙님께서도 다재다능하시는 게 너무 부럽다. 불안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장점도 있는 것 같다. 나도 불안의 장점을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써주셨네요. 또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거. 예, 박미영님께서는 몬스테라 참 고운 아이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끝으로 자, 음악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서의 네. 식물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네네.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가실지 끝으로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제일 길게 해온, 길게 느껴온 감정이 불안이라면 제일 길게 해온 일은 또 음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길게 하고 싶은 일도 음악이고요. 그래서 뭔가 음악에서 쌓인 독을 식물에 열심히 풀면서 또 내 마음의 자리를 보기 위해서 글도 네. 열심히 쓰고 계속 해나가는 걸 목표로 저는 열심히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네. 뭔가 그동안의 삶의 균형을 맞춰가시는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네. 더 좋은 사람으로서 또 이미랑 씨를 계속 또 만날 수 있기를 또 네. 새로운 창작 작품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요초대석 밴드 디어 클라우드의 또 음악인이자 또 작가로서 활동하는 이미랑 씨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